수 없던 나 그녀에게 남자란 허전한 시간을 달래는 순간의 장난감일 뿐 그 이상 의미 없는 혼자만의 환상의 꿈 깨어나길 바라는 눈치 내가 모를 리 없지 굳이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확실히 된단 말 마치 확인하듯 말도 안 되길 다른 여자를 보고 미련하겠어 나는 너를 묻어 I can take you 나 같은 여자를 얻어